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여러 나라 인사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태양절에 점하여 보내온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영국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단마르크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 기내 무지개인민연합 총비서, 러시아 조선민주주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과 책임자, 파키스탄 주최연구회 회장은 김일성 동지는 자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에 기초한 정의롭고 공정한 세계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조선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